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인 리수용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조선노동당은 앞으로도 앙골라 인민해방운동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그는 강조했습니다. 대회 기간 리수용 동지는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인 주제 에드아르두 두스 산투스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리수용 동지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 총비서,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를 비롯한 여러 나라 당대표단 단장들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